지하고 사물하게 시를 찾자매 슬픔처럼 어울리는 고도 하 사랑이란 이렇게 해도 애가 타도록 여러분 것이라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가슴 조이면 기다려요 기다려요